어두컴컴해 보이지 않아 손뻗었지만 바람만 부딪혀와 왠지 모르게 낯선 이곳 초라함에 익숙해지네 그림자처럼 지네 한 번쯤 날 봐줄 거란 부질없는 기대와 상상 속에 너와 밤새 나누는 대화 I deep inside of you I can't get over 오직 너만이 내 주변을 밝혀 빛을 내어줘 까맣게 가려진 마음을 너로 밝혀줘 oh. 얼어붙은 날 녹여 지나치게 눈이 부셔서 딴 놈들 쳐다보지 못하게 빛을 내어줘 Shine your light on me baby 빛을 내어줘 oh, oh, oh. 빛을 내어줘 Shine your light on me 살짝 yeah. 스치기만 해도 모든 걸 빼앗긴 기분이야 지고 싶지 않아 숨처럼 내 곁에 늘 머물지만 만질 수 없어서 갈수록 더 애절해져 낮엔 태양이 되어 날 따사롭게 해주며 밤엔 달로 변해서 황홀한 낭만을 주어 저 멀리 반짝거리는 무언가 조차 I can't see in the dark 네가 그치고 너가 날 비추는 날 우리 사랑은 다시 피어나 빛을 내어줘 까맣게 가려진 마음을 너로 밝혀줘 oh. 얼어붙은 날 녹여 지나치게 눈이 부셔서 딴 놈들 쳐다보지 못하게 빛을 내어줘 Shine your light on me baby 빛을 내어줘 oh, oh, oh. 빛을 내어줘 Shine your light on me baby You're always by my side Look 짙은 암흑 속에서 더 선명해지는 네 모습 난 눈 멀게 해 네 숨이 닿는 곳에 서성이며 빈자리를 채워 나란 너의 추억되게 저 자리에서 지켜보는 것만이 상처 없이 너를 소유하는 방식 And you are all I see and you are all I need 지금처럼만 있어줘 please